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제31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もう82歳ですよ. 벌써 82살이에요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지난번에는 안나가 후지산 사진을 열심히 찍었었죠. 그 후 사쿠라와 함께 시즈오카시에 사는 사쿠라의 할머니 댁에 왔습니다. 할머니는 텃밭을 일구면서 혼자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럼 제31과 대화 들어보실까요? 중요 표현은 もう82歳ですよ. 벌써 82살이에요. おばあさん、お元気ですね。 もう82歳ですよ。 さ、お茶をどうぞ。 わあ、綺麗な緑色。 香りもいいです。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おばあさん、お元気ですね。 もう82歳ですよ。 さ、お茶をどうぞ。 わあ、綺麗な緑色。 香りもいいです。 그럼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안나가 사쿠라의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바아산, 오겐키ですね. 할머니, 건강하시네요. 라고 말했는데요. 오바아산은 할머니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오지이삼이라고 합니다. 오겐키는 형용사인 겐키, 원기, 건강에 존경의 뜻을 담은 오를 붙인 것입니다. 데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고요. 네는 감동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일본에는 아주 정정하신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자주 놀라는데요. 네, 세계적인 장수 국가니까 그런 것 같죠?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もう82歳ですよ. 벌써 82살이에요. 라는 뜻인데요. 뭐는 이제, 벌써란 뜻이고요. 82는 82, 82이란 숫자, 그리고 사이는 몇 살, 몇 세란 뜻으로 숫자 뒤에 붙여서 연령을 나타냅니다. 데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고요. 요는 문장 끝에 붙이는 조사로서 상대방이 모르는 정보를 전할 때 사용을 합니다. 82은 하치주, 여든에 니, 둘을 붙여서 하치주니라고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자리 숫자는 먼저 10단위를 말한 뒤에 1단위 숫자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25는 20인 니즈에 5인 고를 붙여서 니즈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령을 말할 때 숫자에 따라서 읽는 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살은 이사이 라고 하고요. 8살은 하사이, 10살은 지사이, 그리고 20살은 하다지 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나이를 물을 때는 어떻게 말하나요? 오이쿠츠ですか? 네, 이쿠츠는 몇이라는 의미인데요. 거기에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오를 붙여서 물어본 거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성의 나이를 묻는 건 실례가 되니까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차가 나온 것 같네요. 사, 오차오도우소. 자, 차 드세요 란 뜻인데요. 사는 자란 뜻으로 무엇인가를 권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오차는 마시는 차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차에 오를 붙인 정중한 표현이죠. 조금 전에는 형용사인 겐기에 오를 붙였는데 명사에도 오를 붙일 수가 있나요? 네, 오는 명사 앞에 붙여서 정중한 표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화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차의 뒤에 오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도우소는 부디, 어서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드세요란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시즈오카는 녹차 산지로 유명하니까 아주 맛있겠는데요. 이어서 안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기레나 미도리이로. 와, 예쁜 초록색이네 란 뜻인데요. 와는 감탄사고요. 기레이나는 나 형용사인 기레이, 예쁘다에 나가 붙은 겁니다. 명사를 수식할 때는 기레이가 기레이의 나가 되는 거군요. 네. 미도리이로. 초록색인데요. 초록. 미도리. 예, 색이라는 단어인 이로를 붙인 거죠. 일본에서 차는 일반적으로 녹차, 료크차니까 색깔이 초록색이죠. 그럼 다른 색깔들은 뭐라고 하죠? 네, 빨강은 아카, 파랑은 아오, 노랑은 기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대화로 돌아가 보죠. 가오리 모 이이 데스. 향기도 좋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가오리는 향기이고요. 모는 무엇 무엇도 란 조사입니다. 이는 좋다란 뜻이고요. 데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까 제 31과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중요 표현은 모 82살 ですよ. 벌써 82살이에요 입니다. 오바아산, 오겐키ですね. 모 82살 ですよ. さ、お茶をどうぞ。わあ、きれいな緑色。香りもいいです。 이어서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입니다이강좌의감수자인도쿠나가아카네선생님이학습포인트를설명해주십니다녹차를오차라고해서오를붙이면정중한표현이되는데요어느말이나전부앞에오를붙여도되는지가르쳐주세요 네선생님이이렇게설명하시네요듣는사람이나대화속의사람에게존경을표할때그사람에관한명사나형용사앞에오나고를붙입니다예를들면 싱오또 일은 오싱오또 라고하고요 겐키 원기기운은 오겐키 라고합니다그리고 가족 가족은 고가족 이라고합니다그리고명사가운데는그냥처음부터오나고를붙이는것도있습니다이과에서나온 오차 차나 오바아쌈 할머니같은명사도그런경우죠반면에오나고를붙일수없는명사도있습니다예를들면 카메라 등의외래어에는오나고를붙이지않습니다그럼오와고는어떻게나누어서사용을할까요고는원래부터중국에서온명사앞에붙이고요그외의명사앞에는오를붙입니다하지만어느단어가중국에서온명사인지구별하기어렵습니다그때문에오나고가붙은명사가나오면그대로외워두는것이좋을것같네요 여기까지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였습니다이어서의성어의태어코너입니다뭔가마시는소리네요 네뭔가마시는소리를일본어로표현하면이렇게됩니다 고쿠고쿠 네고쿠고쿠는꿀꺽꿀꺽마시는소리의표현입니다한꺼번에많이마실때는이렇게표현합니다 가부가부 의성어의태어오늘은 고쿠고쿠 와 가부가부 를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마지막으로안나가오늘있었던일을회상하는안나의한마디코너입니다 할머니가만들어주신차가맛있었어설탕이안들어간녹차맛을조금은알것같아 네제31과공부어떠셨는지요오늘의중요표현은 모82살ですよ 벌써82살이에요였습니다 다음시간에는사쿠라의할머니댁에서의모습을전해드립니다많이기대해주세요